여러 하늘을 봐.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그대 만나는 오늘 하얀 셔츠를 입어볼까. 어떤 향수 뿌릴까. 그대 만나는 시간까지 아직도 멀었는데 다시 가슴이 뛰고 다시 사랑해 웃어 다신 없을 것만 같았던 날들이 내가 아닌 사랑이 그댈 웃게 할까봐 나만 볼 수 있게 숨기고 싶어져 사랑한다는 말이 눈물로 변할까봐 조심스레 내 맘 아끼려 해봐도 작은 그대가 바꿔놓은 이 세상 그 안에 살고 싶어 새로 사는 구들 시 손을 잡기 위해서 거리를 걸어볼까 다시 가슴이 뛰고 다시 사랑해 웃어 다신 없을 것만 같았던 날들이 내가 아닌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눈물로 변할까봐 조심스레 내 맘 아끼려 해봐도 작은 그대가 바꿔놓은 이 세상 그 안에 살고 싶어 한 번도 사랑해본 적 없는 듯 다가가 그대가 보여 내겐 그대만 보여 나의 걸음이 마음만큼 빨라져 그대 없는 날들을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가슴이 뛰곤 있었는지 사랑한다는 말이 눈물로 변할까봐 조심스레 내 싶어